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하여 인디아에서는 좌담회와 영화 감상회가, 앙골라에서는 강연회가 5일과 7일에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노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미래과학자 고리가 상영됐습니다.